보내고 난 뒤 불면의 밤을 지새우네. 꿈인 듯이 보이는 아련한 내 모습 잡으려 애를 써본다. 이 아픔 속에서 내 호흡마저 가빠오네. 내 눈앞에 모든 게 희미해져가고 가슴은 내려앉는다. 애타는 그리움 견뎌내려 혼자서 뒤척이지만 널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도 달게 받으리. 사랑했었던 그 순간은 가고 죽음보다 더한 아픔 찾아드네. 이루지 못한 너와의 사랑은 내 가슴속에